오늘 장범준 2집이 나온 거 보셨나요? 아까 보니까 한 멜론 4위 정도 하던데, 저번에 벚꽃 엔딩처럼 과연 이번 봄을 강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니 너의 음악, 프롤로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한명 꼬셔갖고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엄관식입니다. 네, 꾸임의 노관심 연구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제가 한명 꼬셔갖고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이유는 주변 사람들 핸드폰에 있는 그런 재생 목록을 딱본 다음에 들은 생각이었어요. 그 재생 목록을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벅스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멜론을 쓴다고 하지만 멜론 차트, 뭐 벅스 차트 이런 거 그냥 탑백 있는 거 그냥 재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왜 다른 건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곡들도 되게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이제 또 차트에 있는 곡들은 대부분 타이틀곡이고 묻혀지는 곡들이 이제 수록곡들이 많이 묻혀지죠. 그러니까 아, 뭔가 추천을 해주면 사람들이 더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친구 한명 꼬셔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차트에 올라온 곡, 타이틀곡만 들으시는 분들의 생각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저는 절대로 존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랑은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이 친구 생각에 제가 그렇게 추천해 줄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추천을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는데, 다만 지금 되게 아쉬운 거는 저작권 때문에 활용하기 힘들지 않나, 지금. 그것이 저희한테 가장 큰 과제인데,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저작권이 진짜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미리 듣기를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또 저작권법이 아시다시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지라 약간 그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일단은 보류를 하겠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 친구가 저희가 추천하는 곡들을 정말 자세하게 음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소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저는 이 친구만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막상 그걸 지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왕 하게 된 거,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거, 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매주 녹음을 할 거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팟캐스트로 아이튠즈나 팟빵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친구가 와서 녹음 같이 할수 있고, 또 다른 분들, 저희가 저 음악 좀, 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희망사항이죠? 그렇긴 한데, 아니 그 말고,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음악을 좀 잘하는 친구를 불러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약한 부분은 힙합, 이쪽이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를 불러서, 그래도 우리 아마추어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부탁을 해서 1회 출연, 아니 뭐 정기적으로 출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기로.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부 코너 소개 한번 드릴까요? 뭐 저희 코너는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신곡과 이슈 토크, 그리고 다시 만난 앨범, 마지막으로 테마곡 추천을 준비했어요. 네, 다시 만난 앨범이랑 테마곡 추천은 기본적으로 정규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 아마 번갈아 갈 수도 있고, 다시 만난 앨범을 주로 하고 저희가 뭐 되면은 테마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에요. 뭐 매주 하는 거는 이제 신곡과 이슈 토크를 할 텐데 이번 주는 뭐 있나요? 뭐 이번 주 오늘 녹음하는 당일날 신곡이 나왔죠. 신 앨범이 장범준 2집 이게 2집 나왔는데 또 봄에 또 엄청나게 휘날릴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장범준 1집이 흥하긴 했는데 네. 벚꽃 엔딩처럼 그렇게 나아가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일단 봐야 아는 거니까 네. 뜯어봐야 아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앨범도 소개해드리고 이슈 소개해드리는데 앨범은 타이틀곡들은 다 들으실 테니까 네. 그런 것들 말고 뭐 수록곡들 중에 좋은 곡 있으면 저희가 또 저희가 아무래도 음악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모토는 또 수록곡도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수록곡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은 다시 만난 앨범인데, 다시 만난 앨범 같은 경우는 뭐, 소녀시대 제목이 너무 티가 나죠? 뭐말 그대로 다시 만난 네. 앨범, 뭐 옛날에 나왔던 앨범을 우리가 이제 다시 네. 소개해드리는 건데, 네. 뭐, 많죠? 뭐 명반 찾으면 되게 많은데, 뭐, 기억나는 명반 있으세요? 저는 바이브 거? 바이브 거, 뭐, 3집, 그 수리아 있는 앨범 있잖아요. 그거 몇 집이죠? 그 3집 맞아, 아, 1집. 3집, 맞아요. 네. 그거 좋죠. 네. 뭐 그런 거. 이렇게, 맞아요. 그 좋은데, 그게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바이브 3집을 소개해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가수인데 잘 모르는 앨범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잘안 듣는 앨범들이 맞아요, 맞아요. 망했네 뭐네 해가면서 안 듣는 앨범인데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명반이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테마곡 추천 같은 게 있는데, 테마곡 추천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를 하나 정해서 그렇게 할 건데, 뭐 테마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엄청 많죠. 뭐 네. 우리가 흔히 멜론 무슨 뭐그 코너에 들어가다 보면은 맞아요, 맞아요. 뭐 되게 뭐비올때 듣기 좋은 노래, 뭐 이별했을 때 이런 게 이런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도 있는데 이런 테마들도 하겠지만 이거 말고 우리가 좀 참신한 것들을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해볼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잠시만 거. 네. 제가 생각해야겠죠? 기획을 했으니까 해야죠, 이거. 아,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세부 코너 아, 소개였습니다. 잠깐! 왜? 아, 세부 코너, 우리 지금 제가 하나가 지금 빠트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음악을 들음, 이걸 진행을 하면서도 음악을 듣고 있긴 하겠지만, 계속 음악을 제가 듣다 보면서, 한국 꼭 케이팝이 아니라, 저희가 케이팝 위주로 다룰 거긴 하지만, 네. 케이팝이 아니라 뭐 팝이라든지, 제가 일본 노래나 팝송, 영국, 뭐 이런 쪽에서도 좋은 노래가 있으면,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게 사실 이거는 정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정말 제가 꽂히는 노래들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아, 이렇게 또 돌발로. 네, 그럼 여기까지 세부 코너 소개였습니다. 명색이 음악 추천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음악 네. 추천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죠. 음악 추천 하나 네.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해야 되는군요. 네. 저는, FX의 2집에 보면, Kick이라는 곡이 있어요. 영어로. K-I-C-K. 그 곡이 되게, 막, 뛰쳐나가는? 그러는 되게 봄에 맞게 좀 밝은 분위기의 곡이에요. 그래서 힘 없을 때, 뭔가 무기력할 때 들으면은 되게 힘나는 그런 곡이라 저는 그 곡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 힘이 나는 게 당신이 FX 팬이라서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되게 곡이 밝고 경쾌하고 좋아요. 일단 좋아요. 아, 저번에 FX 2집 맞죠, 이거? 네, 이집 맞아요. 2집을 제가 정확하게 막 한번 쭉 듣고 말아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번 저도 들어봐야 되긴 하겠네요, 이건. 아, 네. 그러면 뭐 어떤 곡 추천해 주실 사실 이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게, 아, 봄이니까, 거예요? 네. 나도 봄에 맞는 거를 추천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아, 이게 도저히 생각을 하다가, 근데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우리나라 상황도 안 좋고, 3월이 막 봄에 활기찬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우리 네. 20대 청춘들은 아.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렇죠. 20대 후반, 30대 초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 세대들 하면,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연봉 15%, 10%, 25%, 20% 이렇게 삭감해서 다니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뭐 청년 실업도 그렇죠. 최고치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되게 우리가 마음속에 되게 너무 안 좋은 노래인데 이걸 좀 위로해줄 수 있는 음악을 제가 그래서 골라봤는데 힐링, 힐링. 힐링. 그래서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피처링인 하은이 했고요. 뭐이곡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유명해서 인터넷에 딱 살짝 쳐보기만 해도 되게 많이 나오는 곡이라 네. 사실 이게 뭐 세목 숨겨진 곡이라고 해서 추천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역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 곡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네. 역시 추천하는 품격이 다르네요. 저는 그냥 FX 팬이라서 FX 노래 했는데, 아,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추천곡 두 곡은 FX의 킥 그리고 그리고,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게 두곡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추천곡 두 곡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건 없지만, 그래도 프롤로그 녹음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어색한 점이 좀 많았죠? 엄청 많죠.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허공이 되고 사실 같이 있지만 허공이 되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사실 이렇게 녹음하는 거 우리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이런 거할 때, 그거 빼고는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맞아요, 한국어로 맞아요. 지금. 영어로 할 때도 사실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는데. 이게 우리가 더잘 아는 거랑 하는 걸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아무튼 뭐 저희가 지금 그더 준비 잘 하고 보완해서 4월 달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사실 더 추후에 결정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알려드리는 거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안녕하니 너의 음악을 좋아요 누르시면 언제든지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엄관식. 신명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끝났다.